HUBS.취향, 저격, 바른 웹툰, 길잡이. 여러분들은 동화 좋아하시나요? 전 동화 속 수많은 공주들 중에서 인어공주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왕자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보며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그녀.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언제나 마음 한 곳이 아련하고 긴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화들을 읽을 때면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어요. 서양의 공주들 말고 동양판 공주들의 이야기는 없을까? 인어공주를 포함해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등 모두 서양권을 배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동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아름다운 한글로 아름다운 사랑의 대사를 읊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가 아닌 동양판 인어공주 이야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1926년 경성, 운명적 사랑이 찾아온 조선의 인어공주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All around me, people sing, something sing, so happy. 이선희의 여우비. 오늘의 웹툰은 나윤희 작가님의 고래별입니다. 감히 내가 바란다면 당신이 들어줄까? 나는 물고기와 같아서 아가미 밖으로 토해낸 정만 거품처럼 사그라든다. 내가 불어넣은 숨으로 다시 얻은 생이라면 그 삶으로 나를 사랑해주길. 1926년 일제 식민 지배하에 조선. 소녀 수아는 전북 군사일 때 친일파 대지주의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부상을 입은 채 해변가에 쓰러져 있는 독립운동가 의현을 발견하는데요. 그를 간호하고 보호하지만 의현은 혹시라도 일제에게 들킬까 서둘러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기 전 수아에게 편지를 금화여관에 전해달라며 떠나죠. 수아는 의현이 떠나고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그를 생각합니다. 의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수아는 의현의 편지를 가지고 금화여관에 가지만 그 안에서 독립운동가 연경과 해수가 곧 있을 임무와 찻집 고래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를 들킨 수아는 해수에 의해 강제로 조달을 마시게 되고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요. 수아는 어떻게 됐냐고요? 겨우 목숨만 건지고 조달로 인해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마치 인어공주처럼 말이에요. 수아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독립운동과 연경과 해수에게 복수하러 그리고 자신이 구해준 의현을 만나기 위해 고래별로 떠납니다. 수아는 과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데르센 동화 속 인어공주와 달리 수아는 왕자님 해수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말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웹툰 고래별 정주행 해보세요. 멜로망스의 좋은 날. 숨길 수 없는 게 멈추지 않는 게 어디 눈물뿐일까 길고 긴 이야기 춥고 슬픈 얘기 끝에 그대와 안고 잊어버릴까 꼭 쥐어봅니다 그댈 잡은 내 두 손을 처음이었다 이런 이번에는 웹툰 고래별만의 매력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바로 상당한 퀄리티의 고증입니다. 의열단의 활동, 관동 대지진, 연해주 서월 참변, 맛깔나는 서남방원 등 디테일이 잔뜩 묻어나는 웹툰이에요. 작중 의현과 해수는 결사단의 일원인데 이 결사단은 의열단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이들이 활동하는 방식이 김상옥 선생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나석주 선생의 동양척식주식회사 습격 등과 같이 의열단의 실제 활동처럼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돼요. 또 결사단이 활동한 1926년은 실제로 의열단이 활동했던 시기랍니다. 이처럼 관동대지진, 연해주 서월 참변도 실제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냈어요. 특히 의현이 동경으로 유학을 갔던 1923년, 실제로 일본에서는 최악의 지진인 관동대지진이 일어났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아 많은 조선인들이 무참히 희생되었답니다. 그때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했던 방법이 작중에 실려 있어요. 주고엔 고지센이라고 발음시키고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의현의 눈에 비친 한 장면으로 웹툰 속에서 그려져 가슴이 저릿하고 먹먹하더라고요. 작중 수아는 서남방언을 쓰는데요. 그 표현의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그 지역 출신의 연배가 높은 사람이 아니면 아예 모르는 말도 나올 정도예요. 수많은 디테일이 담긴 웹툰 고래별, 한 번만 보기엔 너무 아쉬울 것 같지 않나요? 임선혜의 꼭 돌아오리. 웹툰계의 봉준호, 그분이 바로 고래별의 나윤희 작가입니다. 웹툰 속 연출을 보면 작가님이 천재가 아닐까 싶다니까요. 예를 들면 복선을 교묘하게 배치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추측이 나오도록 합니다. 전 영화를 보고 나면 같이 본 친구와 연출과 해석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요. 심지어는 유튜브나 인터넷 속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을 찾아보기까지 한답니다. 이것처럼 웹툰 고래별은 한 장면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 독자들의 댓글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예요. 고래별 속 작가님의 엄청난 연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출 한 가지를 뽑아볼까 합니다. 바로 기울어진 그림체예요. 웹툰 고래별의 그림체의 특징 중 하나로 화면을 기울여 그린 컷이 많은데요. 나윤희 작가님의 이전 작품에는 이런 장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래별 속 불안한 조선의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웹툰 고래별은 여러분께 소개해주고 싶은 매력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다 설명해드리지 못해 아쉬워 죽겠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직접 꼭 한번 웹툰을 보시길 바랍니다. 린의 시간을 거슬러. 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가 명장면과 명대사를 뽑아보는 베스트 픽 시간입니다. 웹툰 고래별 59화 속 의현은 이런 말을 해요. 조선은 여름이 되면 비가 오지 않아도 공기 중에 온통 물냄새가 배어난대. 그게 정말일까? 어쩌면 그 냄새가 잊히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 물냄새가 섞인 공기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립잖아. 물냄새가 배어나는 조선의 여름. 실제로 59화가 올라온 시기는 역대 최악의 장마가 지속되던 여름이었어요. 전 사계절 중 여름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후덥지근하고 찝찝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59화에 달린 베스트 댓글을 보고 전 여름을 마냥 싫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싫어하는 여름은 일제강점기 당시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작가님이 그려낸 웹툰 속 서정적인 문체에 독자가 적어낸 아련한 한 문장, 작가와 독자가 협업하여 만들어낸 최고의 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웹툰 고래별은 잔잔하게 가슴에 파동을 만드는 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웹툰이 아니라 시한편을 읽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죽어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독립이라는 씨앗을 뿌려 결국엔 꽃을 틔우게 만든 독립운동가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며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 후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평안한 하늘에서 독립운동가분들도 꼭 보셨으면 하는 웹툰 고래별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승우의 꽃이 피고 지듯이. 나 이제 가려합니다. 아픔은 남겨두고서 당신과 주는 웹툰 고래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웹툰 고래별은 불꽃과 같은데요. 불꽃은 화려하게 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기 마련이죠. 독립운동은 잃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캐릭터는 가족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사에서 독립을 갈망하고 조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묻어나와요. 조선의 풀 한 포기조차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켜주고 싶어하는 독립에 대한 그들의 진심. 웹툰 고래별에는 불꽃처럼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는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치고 힘들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오늘의 하루가 독립운동가 분들께는 그토록 바라던 소중한 미래이자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쳐도 조금만 힘을 내보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박지연, 저는 바른 웹툰 길잡이 강나연이었습니다.